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고지선전에 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북녘 소식 진행의 안유미입니다. 최근 남북한 정세를 두고 북한 대학생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정일의 대남 강경 노선에 신물이 난 주민들도 대남 유화 정책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김정철 씨는 최근 본 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물론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다. 5월 20일에 한국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용을 요구한 김 씨는 자신이 군대에서 제대된 후 청진시 모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농촌 동원 준비를 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있는 집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학 생활에 대해 김 씨는 대학 기숙사가 3분의 1은 비어있다며 식량 문제 때문에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잘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사건의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 북한 쪽에서 우도적으로 저지른 소행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대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사건 발생 경위보다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사건을 저지를 필요가 있었겠는가이다고 말해 북한의 대학생들도 한반도 정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크게 두 패로 갈렸다면서 한쪽은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와야 한다는 패이고 다른 쪽은 우리도 이젠 양보를 하고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강경하게 나와야 한다는 학생들은 몇이 안 되는 데다가 학생 간부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부분 학생들은 다 정세를 완화시키고 외국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얻어먹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북한 대학생들도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 조성호 씨도 오바마와 이명박이 정권에 들어앉은 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해 위에서도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까지 시원치 않은 것으로 소문이 돌면서 간부들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씨는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이 시원치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물음에 내용적으로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하지만 대학 강연회에서조차도 남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지를 믿고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 방문이 실패했다는 소문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때 같으면 김정일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떠들겠는데 지금은 모두가 침통한 분위기라면서 아래 간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중국 놈들은 역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죽어라 욕만 하는 판국이라고 현실을 비꼬았습니다. 저씨는 지금 상태에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은 고사하고 먹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종일의 고압 자세의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라도 속 시원히 남조선과의 대화에 뛰어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 준비에 한창인 북한은 16일 남미 강호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0-1로 패했습니다. 북한은 스위스 니옹의 콜로브레이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친선 경기에서 후반 40분 로케 산타크루스에게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북한은 스위스 니옹의 콜로브레이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친선 경기에서 후반 40분 로케 산타크루스에게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북한은 아직 일본 제1리그 일정 때문에 합류하지 않은 공격수 종대세, 미들필더 안용학 등을 제외한 월드컵 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한 공격수 홍용조와 문인국을 비롯해 골키퍼 리명국 등이 포함된 본선 엔트리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은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반을 0-0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반 15분 마르셀로 에스티 가르비아와 22분 에드아르도 레데스마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두고 페널티 지역에서 북한 수비수 남성철의 손에 볼이 맞아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산타크루스는 골키퍼 리명국을 속이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왼쪽 상단을 갈라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마친 후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경기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치른 북한은 그리스,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잇따라 평가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초 함경북도 해룡시 유선지구 경비대 7대대 2중대에서 2명의 탈영자가 발생하여 국경경비총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0일 본 방송국의 현지 통신원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중대 하사관과 분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밀수행위에 가담했던 김 씨와 이 씨는 경비대에 대한 밀수행위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영 군인들의 체포를 위해 해룡시 모든 주민 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밤마다 숙박 검열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행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위부에서는 이들이 중국으로 탈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국 공안의 수사를 우려하는 한편 탈영한 군인들의 사진을 지참하고 도로와 초소에서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성 영종시 대소 6대와 7대, 삼합군방의 인가들에 대한 중국 변방대의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낯선 사람을 보면 신고할 때 대한 공시를 하였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외출이 금지되고 야간 경계 근무나 순찰에 군간들이 반드시 동행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꾸트로 통신원은 국경경비대에서 탈영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이번에 탈영한 군인들이 잡히지 않고 탈북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국경경비대에서 탈북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는 해룡 주민들의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밀 반입을 막기 위해 중국 사사 여행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일 본 방송국의 현지 통신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위안화와 달러 등 외화 반입이 화교와 사사 여행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세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5월 7일 단둥 신의주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려던 사사 여행자에 대한 진 검열 과정에서 2천 위안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해 세관 당국이 입국을 불허하는 바람에 일부 여행자가 되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중국 조선족 강 씨에 따르면 2천 위안 이상의 현금을 북한에 가져가려면 세관원들에게 10%를 내물어 주어야 하는데 통과 비용이 너무 비싸 여행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단속을 피해 화물 속에 현금을 감추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발각될 경우 현금 몰수와 함께 많은 벌금이 부과되어 화줄이 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통신원은 사정이 이르다 보니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도맡아왔던 화교들의 외화 보류량이 줄어들어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화교들은 탈북자 가족들에게 북한 돈을 주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위안화나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위화 반입 차단 조치는 북한 거주 화교들을 통해 전달되는 탈북자의 대북 송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우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늘어나는 꽃제비들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을 강제로 건설장에 보내고 있어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본 방송국의 현지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는 해당 기관 동사무소들에서 무위탁자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하여 라는 지시문을 내렸습니다. 노동당 중앙위는 지시문에서 최근 일시적으로 조성된 경제난으로 인해 일부에서 무위탁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시설들에 보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계속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무위탁자는 일명 꽃제비로 불리는 노숙자들로 화폐 교환 이후 식량난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올해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본 방송국과 전화통화한 익명의 대북통신원은 지난 1월부터 중앙당 지시문에 의해 꽃제비들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며 16세 이하의 꽃제비들은 중등학원에 보내지고 16세 이상의 꽃제비들은 속도전 청년 돌격대와 주변 건설장들에 보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건설장들에서 달아난 꽃제비들을 잡아들일 때에 대한 인민보안성과 중앙청년동맹 지시문이 연이어 떨어졌다며 달아난 꽃제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불량 청소년 그룹바가 인원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설장에 보내진 꽃제비들이 노동 강도가 센 데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모두 도망치고 있다며 달아난 꽃제비들과 새로 생겨난 꽃제비들까지 합쳐지면서 요새 또다시 장마당들이 꽃제비 천지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NK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꽃제비를 없애라는 노동당 중앙위의 방침에 따라 청년 동맹과 인민보안성이 합동으로 불량 청소년 그룹바를 조직하여 역전이나 시장, 주변을 유량하는 청소년들을 적발해 강제로 발전소 건설장에 보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장마당에서 옷차림이 남루한 사람들을 무작정 불량 청소년 그룹바에 끌고가 조사를 벌인 후 꽃제비로 확인되면 곧바로 주변 건설장들에 보낸다고 합니다. 함경북도의 경우 단속된 꽃제비들을 오랑천 발전소 건설장에 보내는데 이들은 마치 교화소의 죄수들처럼 취급되며 도망치는 것에 대비해 주의하러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이들은 다른 돌격대원들에 비해 식생활 조건이 더 열악하고 갈아입을 옷조차 없어 주변에서 항상 악취가 풍긴다며 악취 때문에 일반 돌격대원들은 이들의 숙소 주변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꽃제비들은 항상 제일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데 사고가 자주 난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시신을 찾아갈 주인이 없어 묘비조차도 없이 주변에 묻어버린다고 전해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시간 진행의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 파편에서 북조선 글씨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김정일 정권 소행 가능성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20일 세계 30여 개국에 공개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문에 김정일 정권의 소행이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최고인민회의를 이례적으로 두 달 만인 6월 7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의 일련 번호를 판독해 북조선에서 사용되는 한그림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며 북조선 의뢰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합동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보분석팀이 잠수함의 침투 경로, 북조선 군대 통신 감청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 북방 한계선으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해로 돌아서 내려와 어뢰를 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천안함 침몰 해역의 서쪽은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2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조선 글자체가 새겨진 어뢰 파편과 화약 성분 등 천안함이 김정일 정권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복수 당국자를 인용해 남조선 정부가 호주와 영국, 스웨덴, 미국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김정일 정권 소행 가능성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20일 세계 30여 개국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합동조사단은 20일로 예정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으며 이는 김정일 정권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또한 어뢰의 일부를 포함한 금속 파편의 분석 결과와 절단면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남조선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9일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 개 국에 조사 결과를 사전 설명하고 향후 대북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8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발표문 초안을 회람하고 침몰 원인 발표 관련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신각수 제1차관, 천용우 제2차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등이 각국을 분담하는 형태로 서울 주재 주요 국가 대사들을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설명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동조사단이 오는 20일 공개할 조사 결과 발표문에 김정일 정권의 소행이라는 문구를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조사 발표 시 김정일 정권의 소행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마도 최종 발표문에는 이러한 표현과 잠수정에 의한 근접 타격 등의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조선 해군은 천안함 침몰 당시 폭발 충격으로 사라졌던 디젤 엔진실을 평택 이함대로 인양했으며 가스 터빈실은 인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이래 단 두 달 만에 다음 달 7일 다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8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가 두 달 간격으로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남조선 통일부 관계자는 한 회기 내에 정기회의를 두 번 소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다급한 사안이 생겼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가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경일 씨, 이경희 씨, 최현미 씨, 그리고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남조선 청년이 한 명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방송을 들으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인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똑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머, 말 같지도 않아. 예. 참, 나라와 민족마다 역사와 풍습, 경제와 문화 발전 수준과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인권의 기준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요구에 맞게 설정돼야 옳을 것이라고 망발을 했는데요. 참, 참. 예. 이 김지혜 씨, 네. 인권도 이게 북한이 말처럼 나라마다 달라야 하나요?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은 인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 예. 다시 말하면 자유권에서 핵심은요, 신체 자유인데요. 이 신체 자유는 쉽게 말하면 내 몸을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속할 권리가 없고 구속도 할 수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예. 감금할 수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몸은 어떤 의미에서도 내가 주체다.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미국 사람은 열대 맞으면 안 아프고 예, 뭐 남조선 사람은 열대 맞으면 아픈가요? 예.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렇죠. 육체의 뭐 고통이라든지 배고픔 뭐 눈으로 보고 코로 숨쉬고 귀로 듣는데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북조선 뭐 다르고 뭐 미국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신체 자유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신체 자유는 어느 사람이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죠. 이렇게 북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기 자신의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이렇게 당해도 싸고 그렇죠. 다른 나라는 너네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뭐 상관하지 말라는 건데 너무 논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조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제일 대한민국에 가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똑같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제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했으면 이렇게 이건 누구나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유. 여기 지금 뭐 최현미 씨나 뭐 정경일 씨나 이경희 씨나 다 이제 북한에 살면서 인권 유린을 다 당했어요. 그렇죠. 예. 우선 이제 인권에서 자유권을 말씀하셨는데 자유권의 기본 그거 아닙니까? 이제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고지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것이 모두 자유권이며 인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거 사상, 자기 사상을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예, 또. 신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네. 그렇죠. 그런 거 다 박탈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작업 북한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나라마다 다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직접 당해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군 떠나니까 중국으로 탈북했어요 제가.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던 것이 제가 공안한테 체포돼 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북한에 송환됐습니다. 근데 저게 남양 겨둘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노동 단련대에서 제가 인권을 얼마나 유린당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배운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비록 배가 네. 고파서 넘어갔지만 네. 내 조국은 그렇죠. 버릴 수 없다 그렇지. 장군님은 네. 배가 네. 갈 수가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순간에 하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아직도 흠집이 가득해요 예.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게 아니로구나 북한에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유린 당했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그러니까 탈북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기간에 무슨 기독교를 믿지 않았는가? 네. 길지 않으면 또 이게 남한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제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실제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있다고 무조건 말하라 그러면서 아 저를 있을 적세로 이렇게 팔을 묶어 가지고 나시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묶어 가지고 총탁으로 때려서 지금 아직 이 얼굴이다 막 네, 상처가 그래서 다 났어요. 이렇게 네. 갈라진 상처가 그래서 있구만. 네, 네. 그리고 보세요. 노동단련대 두갔는데 노동단련대에서 일을 시킬 거 없을 때는 자동차다 자가를 원래 실었다가 다시 또 내리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네. 그렇지.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개 저가 한 개 분대죠. 그러니까 한 개 분대가 고통을 주는 거. 네 명 내지 다섯 명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일하던 중에서 벌써 두 명이 죽었어요. 한 지로 가네.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아니고 기압이죠, 기압. 그렇죠. 혹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자동차 가만 서 있는 자동차에다가 돌을 실었다가 다시 또 부렸다, 또 실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야 지금 사람을 진을 뽑는 거죠. 진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조선민주주의문화하고 김정일은 정말 독재자다. 이야말로 내가 여기서 비록 대학을 졸업하고 배웠지만 여기서 살 것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악을 쓰고 남한으로 와야 되겠다. 자유를 찾아서. 아마 여기 남조선에서 이자처럼 그렇게 경찰이 잡아다가 귀싸미라도 한 대 때렸다면 큰일 날 거예요. 아마 뭐 천해배상을 건다, 뭐 법에다 고소한다, 뭐 난리 날 거예요. 신문은 또 신문대로 떠들고 뭐 민주경찰이 폭행을 했다느니 뭐. 그러니까 여기 이 남조선에서 뭐 인권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소수자들 특별히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여성 인권이라고 할 때도 뭐 그 예전에 할머니들 그 일본에 끌려갔던 정신대라든지 예 그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성적 소수자 뭐 아니면은 뭐 장애인들 그리고 뭐 그 뭐 성차별이라는 것도 이 그 어떤 거냐면요 뭐 능력이 있는데 승진을 안 시켜줬다 그런 것 때문에 성차별을 당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힘이 여성이기 약한 때문에 예 여성이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은 여성인데 똑같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직급도 똑같은데 맨날 커피 타는 일 시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흥분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북조선의 인권학으로는요 수준이 달라요. 북조선에는 정말 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잡혀가고 총살당하고 이래서 인권을 논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일반 생활에서 별치도 않은 문제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죠. 인권 하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 이경희 씨 평양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나요? 그렇지 못하지요. 어떻게 평양에 마음대로 못 가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니 저 같은 건 직업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해마다 평양에 올라는 갔어요.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야, 나 정말 평양 가고픈데 그러면 그 갈 수가 없어요. 왜? 견학권이 내려와야 돼요. 뭐 승인 한다 네 하면. 뭐 이경희는 이경희 씨 아무 날까지 평양에 도착하는 이런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승인 번호. 말 자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건? 그러니까 네가 그렇죠. 너는 평양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자격을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권의 초보적인 권리잖아요. 이것이 제한되니까 뭐 이게 뭐 북한 사람들이 지금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인권하면은 뭐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초보적인 것이 바로 인권 유린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현미 씨, 자 뭐 어디 국제 전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요? 아유, 전화 같은 건 상상도 못하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북한에서 인권이라고 생각할 때는 김정일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렇잖아요. 뭐, 예, 그렇다고 백성들이 무슨 인권을 뭐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언제 인권이 솔직히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더 많고 이게 뭐 옳은지 나쁜지 솔직히 뭐 뻔하다게 무슨 인권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규정은 많아. 그러나 그걸 진짜 실제 지키지 않고 오직 내가 생각으로는 김정일 하나의 인권이지 그거는 우리 백성들을 위한 어떤 인민을 위한 인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인권이죠. 예.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그렇죠. 그것이 모두 다 인권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고주 이전에 어디 이사 갈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어디 마음대로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말을 자유로 할 수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죠. 그 다음에는. 아니, 잠시만요. 그, 네 하면 어디를 여행을 간다 해서 기차칸에서 안전운도 같을 경우 자기보다 정말 엄마의 할머니 뻘 되는 그런 로인들한테도 어르신들한테도 이 쌍년, 이 개같나? 뭐 이 쌍 개새끼? 뭐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뭐 당당히 자기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인권이 그 사람들은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 이제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다가 개감나 생각해도 누가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이란 자체를 모르고 살죠. 아, 모르는 것보다도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이것이 정말 나쁘다고 알고는 그렇죠. 있지만 알고 어떻게 있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폭력이 너무 반발을 정말 독재가 심하고 그렇죠. 안 돼요.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뭐 가차 없이 쏴 죽이는데 뭐 반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인자를 발언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아,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보장돼야만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본 그 문제점을 알아야 되겠는데 아마 북한 사람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또 자기들의 삶을 결합시키기 생각을 못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뒤에 이제 북한 그렇죠. 사람들이 좀 더 잘 알고 스스로 인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쏘고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쏘고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하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김일성의 사망에는 김정일의 음모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일성의 사망이 남겨놓은 의문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1994년 7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7월 8일 낮 12시에 중앙방송을 통해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김일성의 사망이 남긴 의문점의 핵심은 김일성은 죽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뒤 북조선에도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김일성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체를 해병했는데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방의 의사 두 명을 불러서 시체 해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시체라는 것을 모르게 얼굴을 흰 천으로 덮고 시체 해부를 시켰는데 해부가 끝난 뒤 그 의사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까운 죽음이다. 사실 지방의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병인데 죽었다. 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해부한 시체가 김일성의 시체라는 것을 모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북조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뒤 호위 총국장인 이율설은 조문 장소인 금수산 의사당의 한쪽 구석에서 한숨만 쉴 뿐 김정일이 얼굴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이율설에게 김정일에 대한 어떤 원망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김일성이 사망한 뒤 일호위 총국의 고급 간부 한 사람이 김정일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정일을 명중하지 못하고 호위 부관 한 사람과 다른 애매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뒤 김일성을 곁에서 호위했던 일호위 총국 간부들은 남조선의 안기부 간첩으로 몰아 김정일이 모두 처형해버렸습니다. 김일성의 사망 당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70년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이름을 날린 김성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후에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희의 정부 노릇을 했습니다. 정부 노릇이란 김경희와 김성호가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후에 김성호는 장성택에 의해서 귀신도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그 김성호가 김일성이 사망한 뒤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희는 술만 먹으면 장성택이와 오빠는 똑같은 놈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야. 라고 붕괴하는데 혹시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어떻게 한 건 아닐까? 참으로 김일성의 사망은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분명한 것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김일성과 김정일은 불과 물처럼 상극이었다는 것입니다. 7월 7일 김일성은 묘향산에서 중앙의 간부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인 점심시간에 김정일은 간부들을 모두 평양으로 불러갔습니다. 오후 회의를 하려고 나왔던 김일성은 간부들을 김정일이 모두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분개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한참 동안 분해서 창밖을 말없이 노려봤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서 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도 첨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조선의 중앙급에서 사업하다가 남조선으로 망명한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남조선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심증을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어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뒤에 꼬마가 있었는데 백미러로 안 보여서 하마터면 치일 뻔했어. 백미러? 백미러가 뭐야?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백미러는 외래어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뒤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거울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는 후사경으로 부르고 있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앞을 주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뒤에 오는 차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현재 자동차 보안 기준으로는 자동차의 실내의 한 개, 그리고 좌우의 한 개씩 세 개의 백미러를 비치해서 뒤쪽 50m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뒤에 꼬마가 서 있었는데 백미러로 안 보여서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어.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아이들 사고 중에 그냥 후사경으로 안 보여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최근 북조선 정세는 후계자 문제와 화폐개혁에 따른 시장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김정일 폭압정권이 벌이고 있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또 야비하고 또 더러운 이제 그런 형태의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테러는 국가가 자행하는 테러가 있고 또 알카에다나 이런 무장단체가 벌이는 테러가 있습니다. 또 이 개인들이 벌이는 테러가 있고요. 테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아주 반인륜적이고 인간의 삶을 이제 파괴하는 이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테러와의 전쟁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의 알카에다나 또 이제 그 자유롭지 못한 이런 국가들이 이 선진 서방 세계와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수단을 이제 그 이용하는 방법으로 테러를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대신 뒤에서 숨어서 테러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알카에다와 같은 이제 이런 테러 조직들은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이제 교양을 시켜서 사람이 몸에 폭탄을 두르게 하고 그 폭탄을 두른 사람이 돌진해서 적의 그 목표물을 이제 타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이라크에 진주해 있고 또 이제 많은 민주국가들이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알카에다나 이런 테러국가들은 미군과 전면전으로 붙을 자신이 없고 또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추접한 테러 행위로 미군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역사상 정규전이나 이런 전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이 테러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카에다가 민간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 민간 비행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킨 이제 그런 사건도 벌어졌고, 또 그와 함께 미 국방성이 이제 그 공격을 받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깡한 미국도 이런 공격 앞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당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수고를 더 하게 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테러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비행기 검사라든지 개인들이 그 여행 수단을 면밀하게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테러 분자들이 위험 물질들을 비행기로 반입하거나 군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김정일은 거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그런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이 군대가 그래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미군의 무너지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내부에 소위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라는 동영상 자료, 이 강연 자료를 만들어서 마치 뭐 이라크 군대가 뭐 미군에게 뭐 정보를 팔아먹고 뭐 배신 행위했고 뭐 이런 내용들만 내세우면서 후세인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라크 군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막강한 미군의 공격하고 이라크 군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에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가 북한에 그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군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프간 전사들의 용맹은 이미 세계가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미군이 벌이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이제 탈레반 테러 분자들이 이 산악 지방에 놓여있는 그 동굴을 이용해서 미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새로 개발한 벙커버스터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땅골을 조문으로 이제 파 들어가는 이제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아무리 깊숙한 지하 동굴이나 지하 땅골이라고 해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 땅골을 이용해서 숨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제 그런 무기가 됩니다. 이런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이 아프간의 땅굴 속에 숨어있던 탈레반이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한이 기대했던 아프간 전쟁도 미군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뿔뿔이 흩어진 이 테러 분자들이 미군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거나 또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테러전의 형식으로 미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괴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테러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희생은 따르지만 이 전쟁 역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피해를 봤지만 이제는 그 테러 분자들의 허행도 이제는 무용지물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민군대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군대, 영실군, 또 요즘에는 강영실이라고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영양실조라고 불릴 만큼 그 인민군대 병사들의 먹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95년 이후에 태어났던 이런 아이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때는 고난의 시기라고 했던 300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던 엄마들은 정말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상당수가 죽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입대하게 되는 인민군대 병사들의 평균 키 정말 작습니다. 지금 뭐 자유북한 방송에서 수한 이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인민군대 입대할 수 있는 최저 키가 137cm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의 초등학생 키입니다. 그 정도 키를 가진 이 병사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일 정권은 미군과 우리 국군, 한미연합군을 정규적으로 맞서서 전투할 능력이 이제 상실됐습니다. 특히 이제 해군력에서 남한의 이 군함과 북한의 군함은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조선 건조, 배를 만드는 데서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니는 배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우조선 건조하는 대한민국의 군함은 세계 첨단 시스템을 갖춘 어느 군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군함입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독도함을 비롯해서 초계함 그리고 이지스함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함들은 북한의 인민군 군함이 정면으로 붙어서는 도저히 뭐 깰 수가 없는 그런 무적의 군함입니다. 지난 99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의 서해에서 패전이 벌어졌습니다. 3대 0으로 북한이 패했습니다. 북한에 숨어있다가 먼저 공격했지만 결국은 얻어맞고 또 무너졌죠. 이 세 차례의 그 해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해군력은 이제는 정말 이제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규 전쟁을 피해서 이 테러전으로 그들이 말하는 적군을 괴롭히려고 이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200만 총폭탄이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총폭탄에 비유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마음대로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소중한 것이고 지켜줘야 될 고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피 끓는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또 테러 전의 어떤 이 희생양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아닌 밤중에 폭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군함이 이제 가라앉게 된 것이죠. 모름지기 우리 탈북자들은 초계함의 침몰이 김일성,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소위 그 인간 어뢰, 목숨을 버리면서 적군에서 배에다가 이제 폭탄을 붙이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군 군함의 적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함의 침몰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의 부도덕한 이 야만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변화된 북한의 이 테러전의 양상을 대한민국 국군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한미연합군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이 게릴라 전쟁에 다시 대비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한 번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해서 저하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반격이 가해질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 천안함의 테러 행위로 결국 자신의 무덤을 이제 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말도 안 되는 그 인간 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설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이 북한 내부에 팽배해 있는 반김정일 분위기와 또 외부에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괴멸되기 전에 이런 그 야만적인 전쟁 노름은 중단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김정일 정권은 그에 상응한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김정일 정권이 체제 말기에 벌이고 있는 이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하는 바이며 우리 북한 동포들도 김정일 정권의 이런 야만 행위에 부하 내동하지 말며 이 정권의 만행을 반대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시간의 김은호입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규정 중인 군민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조선 어뢰에 의해 침몰됐음을 명백히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오늘 20일 합조단 조사 결과 발표 후 북조선의 도발을 규탄하는 강경한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18일 천안함이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을 비롯한 화약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북조선의 어뢰에 의한 공격을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7년 전에 수거한 북조선의 훈련용 어뢰 화약과 이번에 천안함에서 수거한 화약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해 연안에서 수거한 북조선의 훈련용 어뢰는 탄두는 없지만 프로펠러를 움직여 추진할 때 사용하는 화약이 있으며 이 화약과 천안함 연돌과 해저에서 수거한 화약 성분이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합조단은 최근 천안함 연돌과 해저 모래에서 어뢰 탄두에 사용되는 화약 성분인 RDX를 검출하고 미국 등을 통해 110개 나라의 화약 샘플을 확보해 분석하였다. 군 관계자는 비록 RDX는 서방과 동구권에서 모두 사용되기는 하지만 화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성분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사람을 따지자면 일종의 손가락 지물을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합젓 안에서 북조선 훈련용 오래 외피 및 프로펠러 재질과 천안함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 프로펠러의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을 수거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분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화약과 파편 성분 분석 결과 북조선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강경한 대북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군 당국이 현재 검토 중인 대북 성명은 북조선의 도발을 규탄하고 이에 따라 벌어지는 사태의 모든 책임이 북조선에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군사 대비 태세의 확고한 우지를 밝힐 것이다. 군은 다음 달 미국 등 14개 우방 국가들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림페 훈련에 해군 함정을 대거 파견할 계획이다. 김정일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은 저들이 더러운 권력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테러와 납치를 잇섭다 못해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 사건, 갈기 폭파 사건 등 동족까지 해치는 만행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닭 먹고 오리발 내밀듯 덮어놓고 뻗치는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고 있다. 북조선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중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들어가던 인도적 지원도 끊겨 북조선은 더욱더 고립되어 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족속들은 그날로 해외로 도주해 살 수 있는 전용 비행기와 달러를 이미 비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잘 알 것이다. 결국 당신들과 주민들이 더러운 독재자의 총알바디로 되는 것이다. 독재자의 하수인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민족의 학원인 김정일 역적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애국의 기림을 명심하고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예, 지금까지 김은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조선에서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탈북자 여러분들에게도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양심 있는 세계 인민들에게 소리치십시오.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남조선 내 탈북자들의 자활 공동체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가 함께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 핏줄을 나는 한민족인 남조선은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을 들으시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 시간의 오주한입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국 906개 기초선거구에서 3,991명이 선출될 예정이며 이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될 예정이며 투표자 1명이 많게는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남조선의 투표는 지방인민회의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와 구청 상원까지 인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지난 13일에서 14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20일부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부재자 투표 기간이며 2일 하루 동안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부재자 투표는 어떠한 이유로 주소지를 떠난 사람이 타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서울에서는 시장 자리를 두고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후보,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 미래연합의 석종현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조선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49.1%의 지지율로 1등을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41.6%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2.6%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후보가 2.1%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직접 군사 붕괴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한나라당의 김문수 후보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46.1%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38.9%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도 2.7%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새 후보 중 김문수 후보는 최근까지의 도지사 재직 시절 탈북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서해안의 항구 도시인 인천도 뜨거운 선거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시장직을 두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44.9%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41.8%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흥미진진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직에는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와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결과가 비교적 일찍 드러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가 50.9%의 지지율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41.4%만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광주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출마해 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직에는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와 민주당 강운태 후보,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 진보신당 윤난슬 후보,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 평화민주당 조홍규 후보가 경합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48.2%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가 20%대의 지지율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외동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직을 두고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와 민주당 이승천 후보, 진보신당 조명래 후보가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대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격차가 매우 큽니다.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가 56.1%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민주당 이승천 후보는 10%를 약간 넘는 지지율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대전에서도 흥미진진한 승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직을 두고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민주당 강원웅 후보,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 진보신당 김용기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가 35.0%의 지지율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가 28.1%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탈북 여성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구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탈북 여성 최인영 씨를 영입한 것입니다. 함경북도 샛별군 출신인 최 씨는 2005년 남조선에 정착했으며 현재 후배 탈북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수치는 그저 현재 지지율에 불과합니다. 모든 결말은 다음 달 2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누가 될지, 또 경기도에서는 누가 될지, 부산에서는 누가 될지를 지켜보면서 내 손으로 직접 후보를 뽑는 것도 남조선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입니다. 물론 뽑을 사람이 없다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북한 방송은 가족을 찾는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무사히 입국한 어머니 박옥희 씨가 딸 안별 씨를 찾고 있는 사연인데요. 안별 씨는 함경북도 언성군에서 살다가 청진으로 장사를 떠난다고 하다가 동생 안은별과 함께 삼봉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고 합니다. 안별 씨는 1985년생이고요. 안은별 씨는 1986년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 박옥희 씨는 남조선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별 씨나 안은별 씨를 아시는 분들은 모녀가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미국인들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의 미국 대표부를 맡고 있는 수잔 썰티 여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의 서울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잔 썰티 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Suzanne Schulte, and I'm the presenter of Letters from America, a new free North Korea radio program for our listeners in North Korea. I am also director of the Defense.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에서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숄티입니다. 저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과 북한자유연합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형환 씨와 최주활 전 북한군 고위장교로 하여금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증언하게 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기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과 그들이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과 그의 체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분단된 한국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국인들이 북한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인사해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영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글로 읽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곧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정관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당신들의 삶을 우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매주 3명의 여성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옳은 방향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의 삶은 여기 미국에서의 삶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생과 용기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지도자 김정일이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곳에도 모든 북한 사람들이 쓸만한 충분한 음식과 의복과 집들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미주리에서 살아가. 북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함께 산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두 눈과 웃음과 눈물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공원의 입구에 앉아서 나무와 꽃과 호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산들 바람이 얼굴로 부드럽게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서 아름다운 하늘과 이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당신의 자매 니키로부터.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로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집과 입을 옷이 풍부합니다. 만약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미국인은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요구할 때 도움을 줍니다. 홍수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도 보냅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갈 곳을 잃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북한 여러분도 여기 미국에서 기억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당신이 겪는 어떤 고통도 잊혀지지 않음을 알아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미국에서 당신의 친구 수잔슴.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남조선. 그럼 이 시간에는 남북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조선과 북조선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에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과 남조선의 결혼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결혼식은 결혼식장에서 진행하지만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나 노동당 간부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고 군함마도 구수가 많지 않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식을 올립니다. 또 북조선의 주요 도시인 평양이라고 해도 결혼식장은 두 곳밖에 없고 그나마 한 곳은 간부 자녀와 평양의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에 일반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도 없으며 당 간부나 부자들은 결혼식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규모가 큰 음식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도시나 작은 마을에서는 신랑 신부의 소속기관이나 마을의 공공회관에서 식을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복장으로는 신부는 주로 한복을 입고 신랑은 양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결혼 헌수품에 대해서는 신부 측에서 헌수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오장육기라 하여 오장은 이불장, 옷장, 신발장, 찬장, 장식장이며 육기는 텔레비전, 녹음기, 세탁기, 선풍기, 냉동기, 재봉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혼 헌수품의 이상형일 따름이며 이렇게 해가는 신부는 극소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결혼 후 분가에 대해서는 신랑쪽이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을 장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북조선 당국이 집을 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의 결혼에 있어 배우자 선택은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이 있는데 최근에는 연애 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이며 남녀가 직장이나 또는 같은 동네에서 만나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중매는 부모나 친척 또는 직장의 윗어른들이 나서서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신랑감으로는 외아벌이 일꾼, 보이원, 운전기사, 백군, 밀수를 하는 사람 등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신부감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여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양자간의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신 성분, 즉 토대를 우선시하며 현재 당원이나 간부인 사람들은 토대가 나쁜 배우자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북조선은 남조선과 같이 공개적인 연애를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통제가 심해 연애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남녀는 성적 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에 남몰래 만나는 등 남녀의 교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건전한 사랑이 아닌 육체관계에 치중하는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육체관계에 치중하는 사랑은 이혼을 쉽게 불러옵니다. 그러나 북조선 당국이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남편에게 맞아대면서도 이혼을 못하고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주부들이 많고 최근에는 먼저 살아본 다음에 천천히 혼인신고를 하는 풍습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남조선의 결혼식과 이혼 그리고 여성의 권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조선은 결혼식에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청첩장을 보내며 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성의를 보여 정의봉투에 얼마간의 돈을 넣어 결혼을 축하한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북조선의 결혼식과 같이 오장육기라는 개념이 없고 주위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목록으로 정하고 백화점 하나를 지정하여 그곳에서 신랑 신부가 필요한 오장육기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북조선과 같이 집에서 하거나 식당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결혼식장이라 이름 지어진 곳에서 결혼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진행하며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결혼을 할 때만 입을 수 있는 드레스라는 명칭의 옷을 착용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신부와 신랑은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국내나 외국의 경치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결혼 시작의 분위기를 여행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에 있어서는 남조선과 북조선에 큰 차이는 없으나 연애 결혼은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기에 쉽게 연애를 하고 쉽게 헤어지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애정 행각을 쉽게 표출하는 데 있고 때로는 이것이 육체적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계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북조선과 같이 돈을 잘 버는 남자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돈에 대한 미련도 없이 부부간의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가정 또한 많으며 남녀의 결혼과 사랑에 대해 양자 부모들은 출신 성분을 놓고 반대를 하지 않고 직업과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 반대를 하지만 남녀가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부모의 반대도 물리치고 함께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조선에는 결혼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조선과 같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맞으면서 이혼을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닌 남편에게 맞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이혼이 늘게 되면서 최근에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를 때리거나 하는 사건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인 북조선과 달리 여성의 권위가 높아져 최근에는 여성이 남성을 때리거나 구박하는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여러 남성들 사이에는 여성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여성의 권위가 상승되면서 여성이 결혼과 이혼을 통해 남성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들은 많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남조선의 여성의 권위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참여할 부분이 많아지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여성의 권위는 상승하고 모든 여성들은 과거와 같이 집에서 삶을 하는 것이 아닌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순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박순희 씨가 북한 최고 예술단인 만수대 예술단 단원으로 선발이 됐다가 1년 될까 말까 한 그런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승용차에 실려서 군대의 병실과 같아 보이는 그런 장소에 도착을 했다. 만수대 예술단에 선발됐다는 자체만 갖고도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군인이 되자고 내가 거기 선발돼 간 건 아니었고 굉장히 이제 막막한 참담한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뒷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복을 입었을 당시에는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거 군사복무나 하라고 여기로 왔는가. 평양에 온 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제가 막막했어요. 그래 우리 다섯 명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정치더니 하는 소리가 뭔가 너희가 여기 뽑혀온 게 아니다. 만수에 있을 땐보다 여기는 더 좋은 데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절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뭘 가서 믿겠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우니까 뭐라는 거. 너희가 우는 걸 덕을 갖다 놔도 한독이 되겠다. 사실 않고 우는 거예요 다들. 우린 데다가 예복도 갖다 입혀주고 물질적으로 우리한테 다 진짜 우리는 아무리 만세에 있다니 좋다 해도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다가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는 10년 기간 지금 여기 오니까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62여 명의 그 예술인들 선발을 한다고 하면서 미모에 그런 여인들만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리따운 그 10세의 아가씨죠. 그런 아가씨들 선발을 할 때 호위사령부 소속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별장에서 김부자를 모실 이런 안내원들까지 동시에 선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다 온 사람들 보면 전직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직 예술인 출신들. 예, 예술인 출신도 많고요. 봉화 진여서 양성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모시가 왔더라고요. 봉화 진여서면 북한의 이제 최고의 간부들을 지휘하는 네. 그런 간부 네. 진여서죠. 네. 그 진여서의 애들도 또 미모가 아름다워요. 네. 거기서 간호원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옷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뭐예요? 그러니 만수대에서 때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옷가 돼서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진 보니까 배워주는 게 행사하는 법을 배워주더라고요. 우리 허위사령부 이 부분은 주로 그 김부사 행사를 보장하는 단위의 숙소 행사예요. 아. 우리를 배워주는데 심지어 대리미 옷, 옷 다리는 거. 수예품 다리는 것. 수예품도 그냥 수에 있는 쪽으로 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다려야지 그 꽃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법, 행사할 때 뭐 인사하는 법. 발끝으로 걸어라. 방의 온도는 몇 도여야 되고 당시 김일성의 온도는 23.5도였고 습도는 60%였어요. 아, 김일성이 투수가는 별장이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김일성이 직접 자는 방의 온도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강습을 3개월 받고 각 소서에 분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하나밖에 없는 장소인 영빈관에 가 있었어요. 아. 장수원 영빈관이라는 것은 어떤 영빈관은 건물이에요? 귀중한 분들을 영접한다는 이 뜻인데요. 아. 귀한 분만 영접한다. 네.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그 백공팔우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쟀는데 그 집을 김일성이 그 댁으로 쟀어요. 백공팔우에서. 대추가 많다 해서 대추골 초대서라고 했는데 김일성이 와가지고 장수원 영빈관이라고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네. 그 노르덤 시아누크 친왕이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예. 어쩌면 정변. 정변이요. 예, 정변이요. 국가 내란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망명을 했죠. 예, 그래서 망명하면 그걸 누가 받았는가 하면 김일성이 받아들인 거예요. 김일성이 친형제라 했어요. 아. 예. 그 노르돔 세워놓고 지내라는 때는 그 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열하고 큰 집이라. 그래서 노르돔 세워놓고 지나한테 그 집을 선물로 준 거예요. 노르돔 세워놓고 지나이 1년에 한 6개월은 연빈관에 와 있고 다음에 중국도 가 있고 뭐 프랑스도 돌다 오는데 와서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세계를 돌아봐도 연빈관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한테 아주 잘해주고 대단히 만족했어요. 그 노르돔이 없을 때는요 그 집을 그냥 또 비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만 문지 않고 일반 외국인은 안 모시지 않고 국가수반 다른 나라 대통령 수반국들이 왔을 때 행사상을 썼어요. 네, 지금 그 북한의 최고의 명승지마다에 수십 개의 김일성님이 뭐 사망했습니다만 김부자의 별장에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시에 김일성이 이용하지 않는 별장들에는 외국 국가 수반들, 수반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쪽에 모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일성이 군토인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노르돔 시아노코한테 그걸 선물로 주면서는 그 다음엔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토일에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금요일날 들어오겠는지 토요일날 들어오겠는지 어느 시간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단히 행사 준비를 했다. 일단 행사가 딱 제기되면 그래서 문만 열어놓은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항상 그런 준비 상태에 대해서 있었어요. 우리 생활청 할 때도 항상 다른 말을 안 썼어요. 김일성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빈관을 잘 지었습니다. 어느 때나 쓸 수 있게 온도도 보정하고 비품도 손님들이 있을 때처럼 잘 정비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했어요. 박순희 씨가 연빈관, 허위사령부 2국 산하 연빈관에서 10년간 상위로 복무하시는데요. 네, 영빈관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고 또 영빈관에서 복무하는 여성 군인들, 여성 군인들이 계급은 어떻습니까? 일반 군인들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높습니다. 전 영빈관은 장수원구 로산이라는 데 있어요. 평양시에 속해 있습니까? 네. 거기 계급은요. 당시 저희 집이 좀 크다 보니까 지방에도 이런 별장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우리 집이가 당시로서는 제일 컸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있었는데 계급은 다 달랐어요. 원래 이면 좋은 사람이 계급이가 더 빨리 올라가겠지요. 근데 일반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일반 그 병정들 보면 뭐 3년에 한 번씩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선별 규칙은 있지만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규정대로 달랐어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달랬고 뭐 좀 빠르지요. 계급이가. 우리는 또 돈도 내가 오늘이 들어왔어도 나는 편제가 군인 편제이기 때문에 63만 원을 타는 거예요. 전사일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석 달 있다면서 상사 준다든가 막 이렇게 막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갔는데요. 우리는 허위 가격금이 더 붙어요. 일반 사회 그 군인들보다 돈을 더 주는 거예요. 허위비가 더 붙는 거예요. 박순희 씨가 16세 만수대 실단에 선발이 됐다가 17세 허위사령부 2고 현역 군으로 입대를 했고 10년 동안 복무하셨죠. 네. 제대될 당시에는 나이가 27세가 네, 되니까 네. 그럼 그 10년 동안 27세가 되도록 결혼은 못하겠고 네. 자기도 또 그만큼 이제 김일성 부자를 모시는 네. 그리고 외국의 그 최고의 수반들을 모시는 네. 그런 영민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신변 안전, 그다음 네. 발언상 주의사항 아무튼 굉장히 규칙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옷에 이르기까지, 먹는 거 이르기까지 막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에다 편지도 할 수 없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그 천혜의 마음이라 평양 시내에 나가고 싶잖아요. 나갈 때면 서장 승인, 서장은 위에 우리 이북이잖아요. 네. 국장이 순인까지 받아야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우리는 행사 때문에 그 이호위 부서 들어오고 일호위 부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행사안전 부서도 들어오고 들어온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그 운전수들하고 사업에서 가만히 나가도 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어요.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규칙을 잘 모르는 애들은 들어와 보니까 사회보다 너무나도 그 천지 차이잖아요.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걸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에다 편지를 가만히 쓴 거예요. 행사 때는 애교부에서도 들어오는 거 있어요. 애국 수반들이 들어올 땐 애교부가 들어오잖아요. 네. 애교부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사업해서 그 편지를 내보내려 하다가 그것이 들켜왔어요. 그래서 그게 망장이 나가지고 그애는 제대된 거예요. 아무튼 뭐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생일은 어째서 김일성 부자의 일상은 최고의 비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에 편지를 몰래 전달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탈령이 나갔죠. 이제 네. 군복무하는 그 위치인데 네. 그 구역에서 벗어나면 탈령이 나갔던데 이런 거 하다가 들키면 당연히 엄격한 처벌이 그렇죠. 차려질 것 네. 같은데요. 자, 시간이 돼서 오늘 아쉽게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먼저 망원경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 시대를 개척한 렌즈 조합술이라 불리는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의 시계 제조업자인 요하네스 리퍼세이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망원경은 관 속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조합된 형태였는데요. 초점거리가 긴 렌즈는 관찰 대상을,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는 관찰자를 향했습니다. 두 개의 렌즈가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거꾸로 된 상이 확대되어 맺혔습니다. 리퍼세이는 애초에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망원경을 발명했지만 정작 망원경은 주로 천문학 분야에 활용됐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09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망원경을 직접 제작해서 천체 관측을 시도함으로써 천문학 분야에 일대 진전을 가져왔는데요. 1611년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새로운 발명품인 망원경에 대한 광학 이론을 완벽하게 수립했습니다. 렌즈 조합 실험이 계속되면서 망원경의 배율과 해상도는 점점 개선되게 됩니다. 1640년에는 나사 마이크로미터와 조준선의 도입으로 망원경이 측량기구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670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렌즈의 색수차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한 반사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반사 망원경은 포물선형의 청동 오목 거울을 사용함으로써 색수차가 없는 상을 만들어내는데요. 독일의 천문학자 빌헬름 헤르셜은 1774년부터 뉴턴의 반사 망원경을 여러 면에서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주조 기술과 연마 공정이 발달하면서 대형 대물 렌즈가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806년에서 1814년 사이에 독일의 물리학자 요제프 프라우엔호퍼는 대량의 광학 유리를 용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리 용해의 공정과 정확한 광학 개치법에 힘입어서 1875년부터 반사 망원경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렌즈를 사용한 일반 망원경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1900년대경부터는 과학 분야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1908년 미국의 윌슨 천문대에 반사경의 지름이 1.5m인 대형 망원경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천문대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유럽 남방 천문대입니다. 이번에는 공기의 열팽창 원리를 응용한 온도 측정기인 온도계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공기의 열팽창 성질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후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 헤로는 작은 분수를 가동시키기 위해 열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1700년 후에 이탈리아의 두 학자는 헤론의 기체학을 연구하면서 열팽창 원리를 온도 표시에도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9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유리 용기 속에 팽창한 공기가 수직적으로 연결된 유리대롱으로 착색된 물을 밀어넣는 서머스코프를 제작했습니다. 1611년에 산토리오라는 의사는 물기둥의 높이로 온도를 표시하는 온도계를 발명했는데요. 그는 1626년에 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간의 체온을 측정하게 됩니다. 1714년에 학자 다니엘 파렌하이트는 화씨 개념을 도입하여 얼음에 녹는 온도를 32도, 물이 끓는 온도를 212도로 정한 수은 온도계를 개발했고요. 1730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르네 레오미르는 물의 응집 상태를 눈금의 기준으로 삼는 에틸 알코올 온도계를 개발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자 가열된 물체에서 방출되는 열기를 이용한 측정기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1821년 토마스 제버크는 열전기 현상을 이용한 온도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온도계는 열에 민감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고열 증기 처리 공정이나 주조시설 등의 온도 측정을 위한 원격 온도계로 적합했죠. 한편 주조시설에서는 광학 온도계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전기 전도체가 가열 혹은 냉각될 때 전기 저항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1850년부터는 저항 온도계의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날에는 온도계에 따라 전기의 전도도 변화하는 반도체 물질도 온도 측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간의 포착과 보존으로 인생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진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서기 1000년경 아라비아의 학자 아라제는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이 있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의 카메라 옵스큐라에 대해 기술한 바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맞은편 벽에 외부의 상이 거꾸로 맺히는 장치였습니다. 1827년에 프랑스의 조제프 니세포르 니엡스는 주석판을 사용해서 노출 시간이 8시간인 사진기를 만들었습니다. 1835년에서 37년에 프랑스 파리의 무대 배경 화가이자 풍경 화가인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는 금속판의 은염을 도포하여 최초의 사진 촬영에 성공했고요. 1839년 영국의 윌리엄 헬리폭스 타보트는 최초로 종이 인화법을 발명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사진 기술은 특히 자연과학 분야와 언론, 군대, 예술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사진은 화가들의 초상화를 대신했고 회화기법도 사진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서 19세기 후반부터 보다 견고하고 자작이 간편한 카메라 필름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1861년에 토머스 서턴이 최초의 반사식 카메라를 발명했고 1884년에는 조지 이스트먼이 셀룰로이드 필름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서 1898년부터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 후 이스트먼과 그가 나중에 설립한 코닥사는 단순한 형태의 박스 카메라를 만들어 사진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1926년에 코닥에서 16mm 소형 필름을 만들고 1932년부터 아그파에서 박스 카메라를 제작하면서 사진의 대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948년 미국의 에드윈 허버트 랜드가 즉석 카메라를 발명했고 1981년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된 사진이 디스켓에 저장되는 카메라가 출시되었습니다. 1985년 이후에는 디지털 방식의 사진이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1990년 아마추어들을 위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발견의 김민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정치범 수용소.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온 강철환 씨의 수기를 들려드리는 방송극 수용소의 노래 제7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일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하겠는가?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7화.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니 선전시라는 눈도 뜰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소독약 냄새로 꽉 차 있었다. 아이들 몸에서 나는 악취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어찌나 역한지 구역질이 났다. 나는 얼른 뛰어나와서 빈속에 있는 노란 물을 토해냈다. 우리 가운데 발진 TBC가 발생했다는 말이 올라가자 교장이 시큰거리며 나타났다. 요 학급장, 모두 밖에 모이게 해라. 자, 모두 옷을 벗는다. 저 쪽제비 두상 택이 추워 죽겠는데 왜 옷을 벗으라고 이래? 영철이가 일을 그렸기 때문에 장티부스 걸렸으니까 25업시는 우아독수 칠라고 그러겠지 뭐. 야야야, 빨리 벗자. 날벼락 떨어지기 전에. 내의가 없는 수용소 사람들은 겉옷 하나밖엔 몸에 걸친 것이 없다. 우물쭈물거렸으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가 겨우 저거리를 벗자 보위원들은 마스크를 쓰고는 멀찌감치해서 소독약을 마구 뿌려댔다. 자, 지금부터 서로의 몸에서 이를 잡아준다. 쏘키 한 마리까지 몽땅 잡아야 돼. 30분의 검열에서 쏘키 한 마리라도 나오는 새끼는 밥 먹을 생각, 잠잘 생각 조리하지 말라. 알겠어? 교장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우리들은 각자 자기 옆에 있는 아이들 머리에서 이를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수떡 같은 전등불 아래서 이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야, 네 대가리엔 그 속해가 한 개 대대는 데 같다야. 잡지 말고 아예 빤빤 대가리 깎으면 편하겠구만. 쪽제비 두상택이 추워 죽겠는데 옷까지 벗겨 이 난리야. 이빨이 다 떨려 떨린다. 발진 티부스가 생겨나서부터는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에 30분씩 위생검열이라는 것을 실시한다며 소독약을 마구 뿌려댔다. 우리의 몸은 이제 사람의 꼴이 아니었다. 땀냄새, 흙먼지, 소독약대가 더덕더덕 엉켜붙었다. 감지도 못하고 이발도 못한 까치집 같은 머리에도 소독약이 허옇게 묻어있었다.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더구나 한 번 발생한 발진 티부스는 그 전염성이 강했다. 매일같이 한두 아이가 고열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다. 그러는 사이 농촌지원 전투기간이 끝났다. 발진 티부스에 걸려 죽은 아이의 수가 꽤 되었다. 밤마다 여러 자리가 비었다. 매일같이 눈만 뜨면 얼굴을 대하고 같이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리 없는 충격을 던져주었다. 농촌지원 전투가 끝나고 모처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얼굴이 모두 새까맣게 타서 눈만 반짝이는 아이들이 교실에 와서 앉았다. 다들 너무나 지쳐서 엎드려 있거나 멍하니 있었다. 자, 머리 둘라. 싸이나 먹은 꽁새끼들처럼 왜 맥을 못 추는 거야? 하여간 이번 농촌 전투 기간에 모두 수고들 많았다. 물론 농촌 전투 기간에 땡땡이 진 새끼들은 내 머릿속에 다 기억돼 있으니 청하는 따로 와가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은 가서 푹 쉬라. 못된 경험 같았으면 밤 12시까지라도 질질 끌고 집에 보내지도 않았겠지만 우리 경험은 조금은 아이들의 사정을 헤아렸는지 금방 끝내주었다. 다른 학급은 아직도 한참 총화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학급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다른 교원이 나를 불렀다. 다 돌아가고 강철아님 잠깐 남아있어. 제기 무슨 트집도 잡으려고 남아있으라는 거야? 내가 농촌 전투 기간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교원이 서 있는 교탁 앞으로 다가갔다. 수용소에서 교원의 부름을 받는 것은 열의 아홉은 매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나를 부르는 교원의 말투에 저기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불안했다. 강철환, 내가 이번 농촌전투 기간에 쭉 널 지켜봤는데 성실하게 일 잘해서 길에서 너에게 터키사 담당 시키려는데 잘 해낼 수 있겠지? 나는 내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끼사 담당은 수용소 학교에서는 제일 호강하는 자리였다. 왜냐하면 토끼풀을 뜯으려 허기진 배를 그려안고 산속을 헤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환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 하나로 무고한 인민들을 붙들어 삼족을 멸족시켜왔습니다. 21세기 문명시대에 이런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선민족의 수치이고 인류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인민 여러분, 수용소는 반드시 해체되고 자유의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괴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괴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의 강연 참고 자료 7 대내 하남이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자료는 김정일의 지적을 인용해 학습과 강연, 선동이 얼마나 질적으로 되며 실효를 거두는가 하는 것은 강사들과 선동원들의 준비 정도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학습을 지도하거나 강연과 선동을 하여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과 머리가 빈 사람이 하는 것이 다르다며 아는 것이 많아야 통속적으로 하면서도 내용이 있게 할 수 있으며 그래야 들을 맛이 있고 머리에 남는 것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연 자료는 지식 문화의 초라한 몰골이라 하여 지금 남조선의 문화 수준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초라하며 얼마 전 영미 고전 작품들의 번역 실상을 요구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작가가 쓴 소설 엄망과 편견의 우리말 번역본이 21종이 되고 이 번역본 가운데 14종은 다른 번역본들을 대본으로 하여 베낀 것이다며 그러기에 대부분 오역과 부정확한 번역으로 작품의 품위가 떨어지고 심지어 까다로운 부분은 생략되거나 얼버무린 경우가 많았다고 한겨레신문을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또 전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할 때에는 나라 안에 러시아 통역원이 없어 큰 망신을 당한 바 있다며 우리의 지식 축적은 선진국에 비해 반세기 이상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등으로 한겨레신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또 다른 내용으로 지금 국익을 강조하면서도 친미만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이라고 외치는 사람의 논리가 그러하듯이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과거 친일파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우리는 전쟁에서 미국을 성실껏 도와 아시아의 이등 국민 자리라도 차지하자고 하는데 지나친 말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다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한겨레신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자료에서 김정일은 학습과 강연, 선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떠들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구분 없이 전 주민들을 조직에 임의적으로 가입해 학습과 강연을 하고 선동하여 집단주의 정신을 높여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에는 학교와 사회에 여러가지 많은 단체 그리고 조직이 있으나 대부분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의 김정일이가 떠들고 있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김정일에게 길들여진 너희들이며 이들이 떠들고 있는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뿐이기에 북조선 주민들로 하여금 피곤함과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또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남조선의 한겨레 신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한겨레 신문은 북조선의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북조선 당국을 찬양하고 남조선 국민들에게 북조선에 대한 헛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집중 보도하는 신문사입니다. 하지만 남조선은 자유의 국가이기에 한겨레 신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이견과 초점을 맞추기에 강연 자료에도 한겨레 신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도 북조선의 이용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강연 자료에서 북조선 당국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놓고 자신들의 강연 자료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였지만 마지막 단락에는 자신들의 불리함을 느꼈기에 마무리를 하며 친미를 비방하는 또 다른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강연 자료는 한겨레 신문을 인용해 남조선의 친미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북조선 당국이 현재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과 남조선이 미국과 친미관계를 맺는 것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친미를 반대한다면 자신들이 중국 우호관계를 반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북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여리사 후지모도 겐지가 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2-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김종일의 여리사회들을 들으시겠습니다. 10년 동안 내 곁에 있어달라. 파격적인 제안. 1988년 5월 나의 일시 귀국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출발하기 전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8번 연회장의 오락장에 들어가자 김종일이 물었다. 일본에 갔다 다시 돌아오나? 이번에는 3년 계약으로 왔으니 물론 돌아옵니다. 내 말을 들은 김종일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후지모토, 1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나? 그렇게만 해준다면 평양에 초밥집을 하나 내주지. 그리고 매월 50만엔을 주고 말이야. 초밥집의 입금도 모두 자네가 가져. 이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놀랬는지 모른다. 북조선의 회사 조직은 모두 국가와의 합병 회사이며 이익 배분도 7대3으로 국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금도 전부 내게 준다니 나는 꿈을 꾸는 듯 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속에서 대답하는 것을 피했다. 일본에 돌아가 차근차근 생각해보겠다는 정도로 해두었다. 김종일은 알았다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도 빈추는 고려 호텔 주차장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했다. 나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초밥을 드시고 싶어도 한 달 정도만 참으십시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김종일이 이번에는 선물이 없네 라고 하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치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멋진 제의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가분할 따름입니다. 김종일은 도대체 왜 내게 이처럼 허위적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나는 지나치게 흥분한 탓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귀국 날 아침을 맞게 되었다. 오사카 공항을 경유하여 귀국한 나를 아내와 딸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일본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맛있는 라면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죽시 가족과 함께 라면을 먹은 다음에 귀가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종일이 제안한 내용을 꼬집어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와 두 딸은 절대로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북조선에서 일하게 된 뒤로 나는 가정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군딸이 벌써 고등학생, 작은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특히 큰 딸은 사춘기 시절을 거의 아버지 없이 보내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알게 모르게 나와 가족 사이에 커다란 골을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게 여기면서도 이 골을 메울 수가 없었다. 어쩌면 더욱더 어려운 일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저 막연하게 그런 생각에 휩싸였다. 일본에서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감시당하다. 귀국한 지 1개월쯤 지났을 때 니초 무역상사 회장의 회갑잔치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회갑잔치가 열리는 마스모토까지 찾아갔다. 축하연회는 가수 야스다 쇼코, 유키 사오리 자매 외에 엄국지도 참가했다. 엄국지라는 가수는 북조선에서 특히 유명하여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반드시 초청을 받았다. 축하연이 끝나자 친한 사람들 20명 정도가 어울려 2차를 가게 되었다. 술도 들어간 데다 일본이라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긴장이 완전히 풀린 나는 북조선에 대해 묻는 이런저런 질문에 신이 나서 대답했다. 김정일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흥미진진한 얼굴로 모두 나만을 주시하고 있었던 탓에 나는 나도 모르게 정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한 말은 전부 도청되고 있었다. 아니, 그날만이 아니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은 모조리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가 팩스를 통해 평양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6월에 북조선으로 돌아가자마자 나는 곧바로 임상정과 김영명의 호출을 받았다. 두 사람은 나를 앉혀놓고 취조하듯 물었다. 후지모토 씨, 일본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스모토에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들은 내가 술에 취해 말한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나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내게 사제문과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동안 일본에 가지 않기로 서약. 김정일 지도자 동지, 얼마 전 저는 일본에 돌아가 있는 동안 마스모토에서의 연애 도중에 지도자 동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화국에서는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일본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이때 비로소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실감했다. 일주일 뒤 김정일이 드디어 나를 불렀다. 김정일은 내게 후지모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약속할 수 있겠나? 하고 물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아. 일본 사람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날 밤 김정일은 나를 용서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후지모토, 5년 동안이나 귀국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할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서약서 문구가 주군들에 의해 제멋대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 작성했던 서약서를 계기로 나는 김정일의 요리사가 될 수 있었다. 김정일의 요리사가 된 뒤 나는 그와 함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초대서를 누비고 다니며 아주 가까이에서 김정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니초 무역 상사와의 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 가슴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02-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은 꿀처럼 달콤한 줄 알았지.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사랑의 진실을 알았네. 사랑은 유리잔 게으름과 두렵고, 사랑은 카멜레온 변할까봐 무섭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야 나는 알았네. 사랑은 봄처럼 따뜻한 줄 알았고, 사랑은 별처럼 예쁜 줄만 알았지.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세월